새로운 내 머릿속의 미래 그 꿈을 향한 노래 내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약꽃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lif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천장에 눈을 기대들만 나는 놓지 않네 속이 너무 복잡해져 와 지금 눈앞에 스쳐가는 기계들은 괭음 속에